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입니다. 김은의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한상원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희망이가 다니는 글촌 초등학교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옛날 사람인 수상한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한자의 달인인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막막골 훈장님. 한글만 써온 아이들과 한자만을 고집하는 할아버지와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는데요. 막막골 훈장님은 한글을 잘 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옛날 사람이다. 따스한 햇살이 수줍은 듯 고개를 내민 5월의 어느 아침이었어요. 참새들은 나뭇가지 사이를 포르릉 포르릉 날아다니고 아이들은 학교에, 어른들은 회사에 가느라 공원 앞 큰 길이 분주했어요. 희망이도 친구 태경이와 함께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신발 주머니로 장난을 치면서요. 둘은 글촌 초등학교에서도 유명한 단짝 개구쟁이들이었거든요. 희망이가 신발 주머니를 높이 던져 올리며 소리쳤어요. 자, 날아간다. 슝! 나는 더 높이 난다. 퓽! 태경이도 질세라 힘껏 신발주머니를 던졌어요. 신발주머니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나뭇가지를 툭 투둑 건드리며 떨어졌어요. 동시에 비명소리도 함께 들렸지요. 아야! 신발주머니가 골목을 막 빠져나온 할아버지 머리를 정통으로 맞친 거예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할아버지는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예, 옛날 사람이다. 희망의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할아버지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여행온 옛날 사람 같았어요. 머리에는 옛날 사람들이 쓰던 갓을 쓰고 옷은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고 수염은 하얀데다 가슴까지 닿을 정도로 길었어요. 텔레비전 역사 드라마에서나 보던 사람이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희망이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처음 보았어요. 누구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 할아버지가 눈을 부릅떴지만 희망이와 태경이는 할아버지한테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출근하던 어른들도 학교에 가던 아이들도 멈춰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저 할아버지 뭐야? 그러게, 골목에서 나오던데? 이상한 할아버지 같아. 여자아이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희망이와 태경이에게 점점 다가왔어요. 희망이는 그것도 모르고 할아버지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팔을 뻗치는 순간 태경이가 소리쳤어요. 희망아, 튀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아버지가 희망이 귀를 덥석 잡아버렸거든요. 희망이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지만 할아버지는 귀를 끌어당겼어요. 네 이놈! 할아버지가 노여움에 가득 차서 소리쳤어요. 희망이는 할아버지 손에 귀를 잡힌 채 대롱대롱 매달렸고요. 할아버지는 희망이를 코앞까지 끌어올리고는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네 이놈! 어느 집 몇 대 손인고? 아야야야! 네? 뭐라고요? 아야야! 희망이는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어느 집안 몇 대 손이냐고 물었다 이놈아! 할아버지가 입을 쩍쩍 벌리며 소리쳤어요. 보다 못한 태경이가 희망이 다리를 끌어안고 잡아당겼어요. 그 바람에 희망이는 땅으로 뚝 떨어졌고요. 희망이 귀는 잘 익은 홍시처럼 빨개졌어요. 할아버지는 그 정도로는 분이 안 풀리는지 신발주머니를 한참이나 노려보았어요. 신발주머니에는 3학년 1반 유희망이라는 이름이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어요. 희망이는 얼른 신발주머니를 뒤로 감췄어요. 할아버지가 이름을 못 보았길 바라면서요. 할아버지는 그런 희망이를 유심히 보더니 큼큼 헛기침을 하고 나서 말했어요. 안 되겠다. 내 교장 선생님을 만나봐야지.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두루마기 자락을 획 젖히며 교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희망이는 감히 할아버지를 붙잡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몸에서 찬바람이 쌩쌩 뿜어져 나왔거든요. 진짜 이러면 어쩌냐? 그러게, 교장 선생님이 가만 안 둘 텐데. 둘은 걱정을 들어놓으며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어요. 두 번째 이야기, 김오옹이라 불러주시오. 교실은 벌써부터 시끌시끌했어요. 옛날 사람,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학교에 쫙 퍼졌거든요. 학교 근처나 학교에서 할아버지를 보았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할아버지는 어디서든 눈에 확 띄는 차림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를 가까이서 본 아이들은 신바람이 났어요. 본 것에 생각을 보태서 빵빵 터지는 말들을 쏟아냈지요. 그 할아버지 수염 진짜야. 말할 때 보니까 부르르 떨리더라. 우와, 신기하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에는 무슨 일 때문에 왔대? 글쎄, 혹시 영화 찍는 거 아닐까? 사극 같은 거. 아이들 이야기는 흥미진진했지만 희망이는 함께 떠들어댈 수가 없었어요. 태경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머릿속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아주 복잡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에 온 진짜 이유는 뭘까? 제발 신발 주머니에 맞은 것 때문은 아니어야 할 텐데. 희망이가 그런 생각에 한참 시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똑똑 노크 소리가 나더니 교장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희망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지요. 교장 선생님은 공손하게 두 손을 뻗어 누군가를 교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입니다. 자, 들어오시죠. 아이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우와! 옛날 사람이다! 정말 옛날 사람. 희망이와 태경이가 던진 신발 주머니에 머리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할아버지가 교실로 들어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교실을 휘 둘러보았어요. 희망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안 되었지요. 드디어 교장 선생님이 입을 열었어요. 여기 계신 할아버지는 공부를 하고 싶어 우리 학교에 찾아오신 분이다. 연세는 있으시지만 배움에 대한 의욕이 대단한 분이니 많이 도와드리고. 교장 선생님은 한참 동안 할아버지에 대해 공부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희망이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지 교장 선생님이 할아버지한테 속은 게 아니기를 바랐지요. 교장 선생님은 공부라는 말에 무척 약한 분이거든요. 누구라도 하물며 강아지인 흰둥이가 공부한다고 해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공부하러 왔다 도와달라 하면 깜빡 속아 넘어갈 뿐이라는 거지요. 어쩌면 아이고 잘 오셨어요. 배움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랍니까? 하며 손을 덥석 잡았을지도 몰라요. 정작 할아버지의 속셈은 딴 데 있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한 거지요. 그렇다면 이거 큰일인데. 희망이는 속이 바짝바짝 탔어요. 교장 선생님까지 속이고 교실까지 찾아온 할아버지라면 꿍꿍이도 그런 꿍꿍이가 없을 테니까요. 아마 복수를 해도 끔찍한 복수를 하려고 덤빌 거예요. 희망이는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할수록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두려움 못지않게 호기심도 발동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 희망이는 마음을 다잡으며 할아버지 행동을 살폈어요. 할아버지는 낯선 곳으로 전학 온 학생처럼 얌전히 서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할아버지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교실에서 나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반갑죠? 우리 반에 새로운 할아버지 학생이에요. 그러고는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직접 소개하시죠, 할아버지. 담임 선생님은 교탁 옆으로 비켜 섰어요. 할아버지는 두루마기 자락을 뒤로 휙 젖히고 교탁 앞에 섰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본관은 나주이며 세종 임금님 시절에 영의정 벼슬을 지낸 나영광 씨의 37대 손. 나 김호라고 하오. 희망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상상도 못한 소개였거든요. 선생님도 아이들도 눈이 동그래졌어요. 세종대왕님 시절이면 까마득한 옛날인데 왜 그 이야기부터 꺼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김오옹이라고 불러주시오. 교실은 잠시 조용했어요. 할아버지가 뭐라 했는지 아무도 못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선생님까지도요. 선생님도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정신을 차린 듯 키득대며 속삭였어요. 크크, 김오옹이래 김오옹. 그러자 여기저기서 속닥속닥 떠들기 시작했어요. 김오옹? 후후, 김오옹. 쉿, 조용. 선생님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교실을 찬찬히 둘러보았어요. 김오옹의 자리를 정하려는 거였지요. 하지만 선생님 볼도 곧 웃음이 터져나올 것처럼 빵빵했어요.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둘러보다 희망이를 발견하고는 눈이 반짝 빛났어요. 드디어 찾았군 하는 표정이었지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저기 저 놈이랑 앉고 싶소. 무릇 사람은 행필 정직해야 하거늘 저놈은 방정맞게 이를 데 없으니 내가 짝이 되어 행실을 고쳐보도록 하겠소. 희망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넋놓고 있다 졸지에 당한 꼴이었지요. 희망이가 소리쳤어요. 안 돼요! 아이들과 선생님 눈이 희망이에게 쏠렸어요. 희망이는 얼른 둘러댔어요. 하! 할아버지가 여기 앉으면 뒤에 앉은 아이들이 안 보일 텐데요. 할아버지는 키도 크고 덩치도 크잖아요. 맞아요. 뒤에 앉은 아이한테 방해돼서 안 돼요. 태경이가 거들고 나섰고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은 희망이에게 뒤에 앉은 아이와 자리를 바꾸라고 했어요. 희망이는 잠시 김홍을 노려보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내 손으로 김호웅의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겠어. 희망이의 속도 모르고 할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희망이 옆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희망이가 할아버지한테 도전장을 내밀듯 퉁명설에 말했어요. 할아버지, 분명히 말해두는데 제 이름은 저놈도 아니고 내놈도 아니고 희망이에요. 유희망. 앞으로 희망이라고 불러주세요. 희망이라. 할아버지가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희망이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것처럼. 신발주머니에 쓰인 이름 보고 찾아와 놓고 모른 척하다니 음흉하기 짝이 없군. 희망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할아버지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이야기, 한자의 달인. 2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희망이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김홍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자왈, 학이시습지, 부력열호. 희망이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렇지만 김홍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말은 우리말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암호인가? 아니면 귀신이나 마법을 부르는 주문? 희망이는 그런 괴상망측한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려고 김홍이 읽고 있는 책을 슬쩍 들여다보았어요. 어? 이거 한자잖아? 뜻밖에도 김홍이 읽고 있는 책은 암호책도 주문책도 아닌 한자책이었어요. 한글은 한 글자도 없고 순수하게 한자로만 쓰여 있었지요. 희망이는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쓸 줄은 몰랐지만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았어요. 획이 많고 쓰는 순서가 복잡해서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좀 더 크면 배우게 될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한자를 김홍은 줄줄이 읽어내려가고 있었어요. 희망이가 한글을 읽듯이 거침없이 읽었지요. 희망이는 혀를 내둘렀어요. 우와, 달인이다, 달인! 한자 읽는 달인! 희망이의 감탄이 김호옹 마음에 쏙 든 모양이었어요. 책을 보란 듯이 척 펼쳐놓더니 몸을 좌우로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유붕자원방내 부력락코. 아이들은 김홍이 읽는 책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와, 정말 한자네? 대단하다, 대단해. 저렇게 한자책 읽는 사람 처음 봐. 뒤에 있던 애가 앞에 있는 애를 올라타고 책상이 넘어지고 의자가 넘어졌지요. 교실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김홍은 꼿꼿했어요.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책을 읽었지요. 그때였어요. 네 이놈들! 조용히 하지 못할까? 천둥이 치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났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교장 선생님이 교탁 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불이 나게 제자리로 돌아갔지요. 교장 선생님은 한참 동안 잔소리를 늘여놓은 다음 엄포를 놓았어요. 한 번만 더 교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가는 단체로 벌을 받을 줄 알아. 알겠어? 그러고는 김호웅 앞으로 다가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아이들이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김호웅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지요. 별 말씀을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입을 삐죽였어요. 왠지 교장 선생님이 차별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똑같은 학생인데 김호웅한테는 깍듯이 대하면서 자신들한테는 막 호통이나 치니까요. 희망이는 그런 교장 선생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어요. 혹시 교장 선생님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한 명의 학생이 불과한 김호웅에게 허리까지 숙일 필요는 없잖아. 교장 선생님은 수시로 복도에서 창문 너머로 교실을 엿보았어요. 감시라도 하는 것처럼요. 아이들은 불편했어요. 김호웅? 뭐야? 김호웅 때문에 우리만 힘들잖아. 아이, 짜증나. 그러거나 말거나 김호웅은 한자책만 들여다보았어요. 가끔씩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희망이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희망이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교실까지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혹시 신발 주머니에 맞은 일 때문이라면 저만 혼내고 여기서 끝내줘? 어허, 할아버지가 아니라 김홍이래도. 김홍은 슬쩍 대답을 피했지만 희망이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좋아요, 김홍. 이제 말하세요. 도대체 교실까지 찾아온 목적이 뭔지. 태경이가 끼어들었어요. 분명히 밝히세요. 신발 주머니에 맞은 것 때문이라면 저도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김홍은 태경이를 넌지시 보더니 수염을 쓰다듬었어요. 어흠, 그러니까 나는 신발 주머니에 맞은 것 때문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말한 대로 공부하러 온 것이니라. 공부라고요? 희망이는 기가 막혔어요. 한자책을 줄줄이 읽는 김호웅이 초등학교에서 공부는 무슨 공부? 대학이나 대학원이라면 몰라도. 하지만 더 이상 따져 물을 수 없었어요. 띠리리리 띠리리리. 수업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렸거든요. 네 번째 이야기, 스승교장 왕님. 담임선생님은 평소와 똑같이 수업을 진행했어요. 김호웅을 배려해서 특별 수업을 하는 일은 없었지요. 담임선생님이 말했어요. 먼저 36쪽을 잘 읽고 빈칸을 채워넣습니다. 희망이는 36쪽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힐끗힐끗 김호웅을 살폈어요. 김호웅은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희망이 책을 건너다 보았어요. 그러더니 희망이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조그만 소리로 말했어요. 희망아, 이거 한번 읽어봐라. 김호웅은 36쪽 맨 윗줄을 짚었어요. 희망이는 옆으로 획 돌아앉았죠. 제가 왜요? 직접 읽으시지. 어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읽어주려무나. 그래야 나도 이 빈칸에 뭐라도 쓸 거 아니냐. 희망이는 뭔가 수상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까? 그런데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김호웅과 교장 선생님을 한꺼번에 살필 수 있는 멋진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희망이는 싱긋 웃으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김호웅에게 소곤거렸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말만 하거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다 들어줄 테니까. 희망이는 김호웅에게 소곤소곤 귓속말을 하고 나서 책을 읽어주었어요. 김호웅은 희망이가 읽는 내용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부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희망이가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김호웅이 망보기로 했어! 놀자! 정말? 태경이가 가장 먼저 교실 뒤쪽으로 달려나갔어요. 그 뒤를 따라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나왔고요. 교실은 겨우내 움츠렸던 시냇물이 봄바람에 사르르 녹아내린 것 같았어요. 희망이가 김호웅을 보며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오시면 바로 말해야 해요. 남아 이런 중천금. 남자의 한마디는 정금보다 무거운 법이거늘. 내 어찌 약속을 지키지 않으리요. 걱정하지 말고 놀아라. 김호웅은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야, 말타기 하자, 말타기. 아이들은 편을 갈랐어요. 진 편이 엎드리고 이긴 편이 등에 올라탔지요. 교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로 왁자했지요. 김호웅은 교실 뒷문 앞에 뒷짐을 지고 서서 복도를 지켜보았어요. 저만치 교장 선생님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김호웅이 점잖게 말했어요. 스승교장 왕님. 아이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소리가 워낙 작고 느렸으니까요. 교장 선생님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김호웅이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스승교장왕님. 하지만 여전히 느리고 점잖은 목소리였지요. 떠들며 노는 아이들에게 들리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김호웅은 스승교장왕님만 고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네 이놈들! 교실에서 뭐하는 짓이냐? 어느새 교실 뒷문으로 들어선 교장 선생님이 호통쳤어요. 모두 벽에 코를 대고 서서 손들어!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 안절부절 못하며 교장 선생님께 사과를 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한 시간 동안이나 벌을 받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나가자 희망이가 김호웅에게 따졌어요. 김호웅!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면서 왜 약속을 안 지켜요? 김호웅이 버럭 화를 냈어요. 네 이놈! 어찌 나한테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느냐? 나는 분명히 스승교장 왕님이라고 말했거늘! 스승교장 왕님이라고요? 아이들이 놀라서 한 목소리를 냈어요. 태경이가 나서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무슨 뜻이긴? 교장 선생님 오신다는 말이지. 어찌 우리 말도 못 알아듣는 거냐? 네? 뭐라고요? 진짜 우리말은 교장 온다 아닌가요?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는 그냥 교장 온다 이 한마디면 된다고요. 희망이는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쳤어요. 태경이가 확인하듯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장 온다도 한자로 말한 거예요? 책 읽을 때처럼 점잖게 스승교장왕님 하고? 그렇지. 김호웅의 대답에 희망이는 펄쩍펄쩍 뛰었어요. 와, 속 터진다, 속 터져. 그 상황에서 어떡해. 희망이가 말을 잇지 못하는데도 김호웅은 느긋했어요. 불용한자. 불용한자면 큰 재앙이 생기는 이라. 뭐라고요? 이번에는 담임 선생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모양이었어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김호웅한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김호웅,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죠. 한자를 안 쓰고 한글을 쓰면 재앙이 닥친다는 뜻이지요. 김호웅의 말에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아니, 한글을 쓰면 재앙이 닥친다고? 말도 안 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한글이잖아. 그래, 그럼 우리한테도 재앙이 닥치겠네? 웃기시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선생님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느라 애를 먹었어요. 공부가 시작되었지만 아이들은 딴 생각에 빠졌어요. 한글과 재앙. 희망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핑계를 대려면 그럴듯하게 대야지. 그런 엉터리 말로 약속 어긴 걸 변명해? 내가 가만두나 봐라. 희망이는 이 안갚음을 어떻게 해줄까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 이야기, 당근맛 블루베리 사탕. 이에는 이, 코에는 코. 김호웅이 하면 우리도 한다. 그래, 김호웅이 하면 우리는 더 잘한다. 다음날 학교 가는 길에 희망이와 태경이는 작전을 짰어요. 다시는 벽에 코를 대고 서 있는 무지막지한 벌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최악이었어요. 김호웅이 말한 불용 한자 재앙이 이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끔찍했지요. 희망이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교실로 들어섰어요. 얘들아 안녕! 태경이도 큰 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얘들아 안녕! 김호웅은 벌써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희망이가 자리에 앉아 김호웅이 물었어요. 희망아, 1교시는 무슨 수업이냐? 희망이는 호락호락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표야 칠판 옆에 버젓이 적혀있기도 했고요. 작전까지 짜둔 마당에 묻는 대로 척척 대답을 해줄 이유가 없었지요. 김호웅도 그 정도는 예상했다는 듯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지요. 희망아, 1교시는 무슨 수업이냐니까? 희망이는 대답하지 않고 태경이를 보았어요. 태경이는 엄지와 검지를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어요. 작전을 시작하자는 신호였어요. 희망이는 한 번 더 김호웅이 묻기를 기다렸어요. 역시 김호웅은 끈질기게 한 번 더 물었지요. 희망이가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대답했어요. 안 알려줌. 김호웅 눈썹이 꿈틀 움직였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는 표정이 역력했지요. 야호! 김호웅이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희망이는 환호성이 터져나오려는 걸 억지로 누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김호웅의 마음은 짐작하고도 남았지요. 스승 교장 왕님이라고 할 때 희망이는 그 맛을 이미 보았으니까요. 그 맛은 몹시 쓰고도 아픈 맛이었어요. 한번 보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고통의 맛이기도 했고요. 태경이가 희망이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역시 짱짱맨! 희망이도 맞장구를 쳤죠. 짱짱맨! 짱짱맨은 짱 중에 짱, 최고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알려줌이라는 말이 아주 적절했다는 뜻이지요. 아이들은 눈치가 빨랐어요. 금세 희망이와 태경이 말을 알아채고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짱짱맨! 김호웅은 두 눈을 끔뻑였어요. 마치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개구리나 두꺼비가 된 것 같았지요. 희망이가 일부러 끝말을 길게 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시간은 짱짱맨 시간! 김호웅은 그런 시간도 있냐는 표정으로 희망이를 보며 웅얼거렸어요. 짱짱맨 시간? 네, 짱짱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희망이가 너소리를 떨자 태경이가 말을 이었어요. 줄을 서시오. 아이들은 희망이 앞에 길게 줄을 섰어요. 희망이는 미리 준비해둔 막대 사탕을 가방 속에서 한 움큼 꺼냈고요. 김호웅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엉어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들 뒤에 줄을 서야 할지 그대로 서 있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김호웅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보았지요. 김호웅도 그 자리에 선 채 아이들을 지켜보았어요. 희망이는 아이들에게 막대사탕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입맛에 따라 골라보삼. 나는 사과 맛. 난 포도 맛. 난 오렌지 맛. 아이들은 너도 나도 손을 내밀어 막대사탕을 골랐어요. 김호웅은 어험 헛기침을 했어요. 곧이어 꿀깍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사탕을 받은 아이들은 부스럭부스럭 껍질을 까서 사탕을 입에 넣었어요. 오물오물 양볼이 볼록볼록했지요. 입에는 벽에 박힌 모처럼 막대가 쏙 삐져나왔고요. 교실 안은 온통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쪽쪽 소리를 내며 사탕을 빨아먹었고 간간이 꿀떡꿀떡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호웅 입에서는 금금, 어험, 으흠, 허허음 같은 소리들이 새어나왔지만 사탕 한 개만 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희망이는 보랏빛이 나는 막대사탕을 골랐어요. 나는 블루베리 맛! 그리고는 사탕을 까서 입에 넣었지요. 김호웅이 희망이 어깨를 툭 건드리며 은근슬쩍 물었지요. 맛이 있느냐? 희망이가 대답했지요. 당근이죠. 김호웅 눈이 가늘어지더니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근이라면 나도 먹어봤지. 김호웅 얼굴에 안도와 실망의 빛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블루베리는 모르지만 당근이라면 익히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이들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죠. 당근이래! 희망이가 겨우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착각은 자유니까. 태경이가 맞받았지요. 자유는 멋지니까. 희망이가 풋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멋진 것은 짜세지. 짜세는 짱짱맨. 둘은 끝말잇기를 하듯 말을 이어나갔어요. 짱짱맨은 사탕. 사탕은 달콤해. 아이들은 희망이와 태경이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어요. 아주 기발하고 딱딱 들어맞는 말들이 쭉쭉 이어졌으니까요. 그러나 김호웅은 어지러운 듯 이마를 짚으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